Yo, yo, baby, wanna get a with ya. 내가 갖고 싶은 것은 오직 너 하나뿐. 세상 가득 한가운데 너만을 원할뿐. 두려움은 모두 다 버려줘. 상처 따윈 두 번 다신 더 눈 없을 거야. 오오. 오, 나를 돌아봐요. 내게 말해줘. 우리는 이제 하나가 될 수 있다고. 내 뜨거운 가슴 너 하나만을 위해 난 사랑해. 너만을 사랑해. Yeah. Am I like girl? I need you. 내 전부를 모두 다 던질게. 나의 미래 그 모든 것을 너에게. Baby, love, that's the way. 너만을 위해 영원히. Come on, I can give it every day. 오직 너에게만. That's the way I like it. That's the way I want it. That's the way I need it. That's the way. 그대 내게 다가와줘. 나는 그 모든 조반인 태양 그리고 어둠 마저 나누겠어. Cause I be loving, I be thinking, rubber dubbing. I need you, feel only you, there's no snubbing. 나는 어떤 이로는 열지 못하지. 내가 가지고 있는 너를 위한 master key. Tell me what you want, then I give it, say please. Any day that you got, my love is just a feed.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할 완전한 그 사랑을 시작.